여러분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네, 그 질문에는 좀 부끄럽죠. 네, 우리는 왜 축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200 성경 읽기를 마쳤죠. 구약 50개 본문을 마치고 이제 2학기 때, 하반기 때 신약 50개 본문 읽기를 하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유익이 있으셨습니까? 네,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아멘은 안 나오고 끄덕끄덕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 구속사적 흐름, 그 언약의 흐름을 쭉 읽으면서,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그 본문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사사기, 사무엘서를 이렇게 다시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제가 주일 저녁과 이 수요일에 이 민수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를 구약 전체,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200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누려야 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그 관점으로 각 성경들을, 특별히 이 민수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이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굉장한 축복을 담아 놓으셨는데 사람이 실패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축복을 통해서 그 언약의 특성이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언약을 자주 실패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홀로 갱신하시고 회복하시어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과 온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내가 유지할 힘이 없다면 그 언약은 그냥 그림의 떡이겠죠. 말짱 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언약에 나와 또 다른 당사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하시고 완전하셔서 그 언약을 계속 갱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은혜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거를 극적으로 표현을 하죠. 로마서 5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가 언약을 실패하다 보니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고백이죠. 그러면 은혜가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실패해도 괜찮겠네요? 아니, 실패한 채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거기에 맡겨두면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뒤이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어떤 말로 로마서 6장이 시작되는가 하면,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거나 실패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더 경성하며 깨어서 살아가야겠죠.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면 되겠지만 그 언약이 절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 묻혀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언약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쁘게 살아갈 사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져야지 죄를 더하거나 죄 중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6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안 되긴 하지만 그 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애쓰는 모습, 잘 안 되지만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이 또한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 그러니까 지어진 존재, 조물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 조물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조물주의 신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애를 쓰고, 물론 눈물이 나고 괴로운 길이긴 하지만 이 신앙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된 존재이고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축복된 인생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못마땅해 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왜 사탄이 이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가장 싫어할까요? 자기는 그 언약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떠났거든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 그래서 이들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주된 목적. 이 사탄과 마귀의 귀신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든 깨부수고 싶은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과 같은 그 영원한 사망의 운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운명으로 끌고 가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최초의 계획이었고요, 최후의 전략이며 최선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전술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죠.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 이 사마귀의 대리자들인 발락과 발람이 바로 이 전술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발락과 발람이 아침 일찍부터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이 전부 다 보이는 곳을 찾아서 찾아서, 그리고 그곳에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을 일곱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 개에 각각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씩 총 14마리의 제물을 바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발람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제가 얼마나 공을 드렸는지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당신께 치성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드리고 있는지가 이 발람과 발락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기에서 발람이 비신앙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장 잘 보여주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신을 벗었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바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해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또 어디 나왔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뭘 했습니까? 하루 종일 뛰놀면서 바알의 이름을 막 불렀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왜 그랬습니까? 자기 정성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에서 벗어난, 축복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부딪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마귀의 수하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까? 네, 이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주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에는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중에서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크게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갈랄, 알라, 카바브, 나카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저주하다는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다섯 개의 단어 중에서 아라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라르라는 단어가, 이 저주하다는 단어가 그 단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 그 뜻,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라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가 하면 계약을 한 상태에 있는 당사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갑과 을 중에서 누가 그 계약을 어길 경우에 처벌한다는 의미의 저주, 그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미래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그 저주와 벌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또 그 이전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맺고 있는 그 어떤 계약이 파기되고 그 계약을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처벌과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 마귀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그 계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00 성경 읽기를 통하여 확인한 하나님의 언약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하나님과 모세가 대표로 맺었던 모세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모여서 함께 언약했던 시내산 언약, 그리고 그 언약들이 어디서부터 이어졌습니까?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인류가 맺었던 그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어진 바로 그 언약이죠. 아까 마귀가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깨어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갱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갱신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언약이 깨어지는 일은 없지요. 그러면 지금 마귀는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걸까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귀는 여기에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지만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뭐 하게요?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마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포기하고 살도록 만드는데 마귀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자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픈 겁니다.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이 땅에서라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오늘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하는 이 저주도 그 방법의 하나라는 것이 바로 이 저주하다라는 이 아라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지요. 마귀의 마지막 발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마귀의 발악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그냥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이 마귀의 발악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마지막 발악 때문에 정말로 자기를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이상하게도요, 축복이란 말과 저주라는 말이 있으면 축복은 되게 맹숭맹숭하게 들리고요, 저주는 되게 크게, 되게 가까이 들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집트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그 발굴된 무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투탕카멘이라는 그 왕의 무덤이죠. 1922년에 영국의 카르나본 경과 고고학자 카터라는 사람이 이 투탕카멘의 이 피라미드를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발굴을 하면서 많은 유물이 나왔죠. 특히 이 투탕카멘의 그 관이 나왔는데요. 정말 황금으로 만든 아주 으리으리한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탕카멘의 관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잠,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큰 벌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발굴을 주도했던 이 카르나본 경이 그 투탕카멘 그 관의 얼굴에 상처가 났었거든요. 그 상처난 곳에 똑같은 곳에 모기가 물렸는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뚜렷한 병명도 없이 죽었다. 더 이야기가 더 퍼져나가죠. 투탕카멘의 저주 때문에 발굴단 모두가 다 의문사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또는 무서워하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전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거의 사실로 인식되어질 때쯤 근데 꼭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다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독일에 있었어요. 누구냐면 슈타인도르프라는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저주를 그리고 그 발굴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당시 죽은 이들의 죽음 몇 명 죽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투탕카멘의 저주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핵심 인물이었던 이 카터 또 죽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사실은 발굴 후에 20년이나 더 살다가 이 슈타인도르프가 그 조사할 때쯤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죠.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년 안에 사망한 사람은 21명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70세를 넘도록 장수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저주에 대한 소문의 근원은 뭐였을까요?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저주의 말에 민감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의 무덤, 피라미드를 발굴하지 못하도록 그 소문을 계속 써먹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할 때도 그 소문을 계속 써먹었던 거죠. 왕의 무덤을 도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그 투탕카멘에 관해는 저주의 문구만 써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라고 뭐 어떤 말도 써 있었냐면 왕의 이름을 알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축복의 문구도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글에, 저주의 말에 더 마음을 쏟고 기억에 남기지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는 이 저주의 말이 더 깊게 남을까요?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무한합니까? 아니면 한계투성입니까? 한계투성입니다. 한계가 그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1분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상이 늘 틀리고.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 한계투성인 존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니까 그 무겁고 복잡 다단한 삶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십 년을 안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늘 쫓기듯이 살아가지요. 늘 불안해하고 쫓기니까 어떤 말에 가장 귀가 팔랑거릴까요? 저주의 말에 귀가 너무 팔랑팔랑거리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언약,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었죠. 이 명령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의 언약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먼저 들어오죠?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실제 이 언약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 선악과라는 것은 기준을 뜻하는 것이고 이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선악과의 언약의 깊은 뜻인데 그 축복의 말은 싹 없애버리고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이 못마땅했던 거죠. 특히 뱀이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긁고 유혹해가지고 그 인생의 주인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하고 어느덧 자기와 자기의 이성이 그의 주인자리에 자리 잡자 이 언약은 굉장히 못마땅한, 아 하나님이 자기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것을 금했나 보다. 이것이 죄의 결과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두려움만 가득하지요. 그래서 저주에만 귀가 팔랑거리는 그런 저주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전 세대 목사님들, 저희 아버지도 그런 세대인데요. 저희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하셨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시려는 것 100번 이해합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마음, 열심들 100번 이해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성도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100번 잘못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벗어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자식이 잘 안 되고 남편이 잘 안 되는 거는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다. 작정 헌금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에 저주가 내린다. 거기다가 귀신론도 더하지요. 너의 이런 모습은 이런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저런 모습은 저런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야. 너 그렇게 하는 거 귀신의 행동이야. 그건 우리 이전 세대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못한 일입니다. 축복의 사람인 성도에게 저주를 강조해서 두렵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왜 사이비 이단들의 그 대학 교수, 대학생,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왜 그들에게 사이비 교주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그들의 성을 갖다 바칩니까? 그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사람의 근본적인 그 두려움,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팍팍 긁어서 자극을 하거든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했고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좋은 영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신앙생활은 좀처럼 기쁨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좀처럼 축복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뭘 해도 부족한 것만 보이고 뭘 해도 부족해서 저주받을 것 같고 두려움만 있고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부족한 모습만 보여요. 저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임할까 벌벌 떨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구절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19페이지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서 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 이 요한일서 4장 18절과 이사야서 43장 1절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리고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려움으로 신앙을 이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도대체 누가 저주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는 자를 누가 꾸짖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연약하고 작고 위태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느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언약의 대상인 우리 모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이사야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란 없습니다. 사망과 저주는 끝이 났고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본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법, 그 다스림, 그 통치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제단까지 그럴싸하게 차리고 온갖 정성과 치성을 다하고 공을 들여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뿐이죠.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지금 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 깨어지지 않는 언약, 깨어지지 않는 축복, 그것을 나도 바란다. 이어지는 발락과 발람의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저주의 말조차 축복으로 바뀌어버릴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절대로 그 축복의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으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한국교회에 굉장히 잘못된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만문 그리고 성공주의. 한국교회에 만연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잘못된 사상이죠. 세속적인. 크리스찬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나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뭐 수상소감을 하거나 TV에서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이런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 물론 아름다운 소감입니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공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까? 금메달 딴 사람, 대상을 수상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실패하거나 순위에 들지 못하거나 아니 아예 그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늘 실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흠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그 어떤 성공 속에서도 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깨지기 직전에 가정에서도 그 불행 속에서도 그 가정을 깨지 않는 것, 이혼으로 가지 않는 것, 그러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절하고 쓰러져야 하는 상처, 누가 봐도 저거는 재기가 불가능해라는 그 상처, 그 실패를 겪고서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보이는 성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아닐까요? 가난하고 잘 풀리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병들고 몸이 아프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사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실까요? 성공한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말했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떤 상황, 높은 데서든지 중간에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그 사실 그거는 세상이 정한 거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높거나 낮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티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지요.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이 모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모릅니다. 그 높은 산 위에서 발락과 발람이 도대체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스라엘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금 선포되고 있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아도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늘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확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드린 이 축복을 영원토록 거두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가진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부터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 잃지 말라고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옆 사람 기도를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뭐가 드러납니까? 아, 나도 축복의 사람이구나 드러나거든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당신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축복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을 축복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면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